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군 혁명영도의 초자국을 새기신 56돌세 점에서 미얀마와 볼스카에서는 경축 모임과 영화 감상회가, 방글라데시와 에스파냐에서는 토론회가, 마자르, 나이지리아, 슬로베니아, 알제리에서는 강연회,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사진 전시회 장인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야는 김종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으며 주체 조선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백두미룡 고향집을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